HUBS. 취향, 저격, 바른 웹툰, 길잡이. 오늘은 10월 1일,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길었던 한 주의 마지막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한 달의 시작과 한 주의 마지막 모두 마무리 잘 하셨나요? 오늘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시작과 끝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죠. 오늘은 그 끝에 대한 이 웹툰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끝이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떠오르시나요? 예를 들면 누군가와의 작별이 될 수도 있고 꿈을 포기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듯 우리는 인생에서 소소한 것에서부터 무게 있는 것까지 다양한 끝의 순간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웹툰은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웹툰이에요. 이 웹툰은 여러모로 저에게 가장 소중한 작품인데요. 웹툰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려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볼 땐 눈물이, 보고 나면 생각이 많아지는 이 웹툰. 궁금하지 않나요?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만나보도록 해요. 포유 엑시스의 클라우즈. 오늘의 웹툰은 스토리의 신희 작가님과 작가의 현호 작가님의 합작, 죽음에 관하여입니다. 웹툰 이름을 듣고 나니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끝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지만 종종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해요. 세상 어떤 곳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곳이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해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 그 이면엔 누가 혹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의 웹툰에는 그곳에 한 존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또는 부처님 등의 모습을 갖고 있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다양한 옷을 입고 검은 머리와 수염을 가진 한 성인 남성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웹툰 죽음에 관하여는 그런 신이 저승해온 사람들이 지닌 각각의 사연을 듣는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웹툰 속에선 매화마다 다양한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승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신은 매번 같은 말을 건넵니다. 가는 길에 심심한데 네 이야기나 한번 듣지.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과연 이 신은 어떤 존재인지, 평생을 그곳에서 무얼 하고 사는 건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웹툰 죽음에 관하여를 정주행해 보세요. 아이유의 러브 포엠. 웹툰 죽음에 관하여는 저의 인생 웹툰인 만큼 매력 포인트가 넘쳐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눈물 콧물 사정 없이 흘러내리는 슬프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꼽고 싶네요. 저는 이번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웹툰을 정주행했어요. 첫 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옷소매가 젖어 축축할 정도로 내내 울었답니다. 죽은 자들이 저승에 와서 털어놓는 이야기가 하나같이 다 짠해서 가슴 아리도록 슬프고 먹먹했어요. 이 웹툰은 이렇게 슬픈 감동뿐만 아니라 죽음에 관하여 깊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줍니다. 특히 나의 죽음은 어떨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돼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는 저의 죽음이 지극히 평화롭고 평범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웹툰을 보고 나니 제가 아니랬음을, 그리고 현재의 삶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떤 장면을 보고 이러한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웹툰 죽음에 관하여를 찾아보시길 바라요. 브루노 메이저의 To Let a Good Thing Die. You can't ask a tree to blossom if it isn't spring. Don't leave the house at midnight and expect the birds to sing. If you're looking for a reason, you needn't even try. Sometimes it's time to let a good thing die. You can't conjure up more money if you've only got a dime. No use praying for your younger days if you're running out of time. You can take a horse to water, but you can't teach fish to fly. Sometimes it's time to let a good thing die. You can't light a fire from nothing, or clap and make snowfall. You can't summon love up in your heart if it isn't there at all. Life isn't like the movies, but it sure will make you cry when it dawns on you it's time to say goodbye. Heartbeats if loved ones come to pass. Stop wishing for forever, 'cause nothing ever lasts. If it's keeping you from sleeping, wipe the tear from your eye. 제가 느낀 웹툰 죽음에 관하여만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 웹툰과 어울리는 BGM입니다. 이 작품은 매화 다양한 BGM과 함께 감상이 가능한데요. 죽음이라는 무겁고도 먹먹한 소재를 다룬 스토리 분위기에 맞게 음악들이 잔잔하게 깔려 있답니다. 덕분에 웹툰 속 스토리에 더욱 집중하고 이입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음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오준석의 히, 그리고 로우라는 음악입니다. 음악 제목이 특이하죠? 영어로 글을 의미하는 H-E, He, 그리고 R-O, Ro. 이 두 음악의 제목을 합치면 히어로가 되는데요. 각각 20.5화, 그리고 21화에 삽입된 곡으로 두 편에 걸쳐 이어지는 스토리에 최고로 잘 어울리는 음악이었어요. 이 노래들을 들으며 웹툰을 보니 아련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찌르르 아파오더라고요. 공포 영화에 BGM이 없으면 무서울 게 없는 것처럼 이 웹툰에서 BGM이 없었다면 눈물 흘릴 만큼의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만큼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가끔 신나는 노래보다도 일부러 슬픈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웹툰 죽음에 관하여와 삽입된 음악들을 들으면서 눈물로 스트레스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수연의 소리. 별이 등실 떠오른다. 너도 함께 떠오른다. 두 손을 잊었고 다시 도쳐도 그대는 계속 떠오르죠. 눈물이 툭 떨어진다. 들킬까 닦아버린다. 그대는 모질게 아픈가요? 나의 마음에 이렇게도 멀리 저 멀리 들려오네요. 그대 숨소리, 그대의 목소리, 꿈에서도 아픈 웹툰 속 명장면과 명대사를 뽑아보는 베스트 픽 시간입니다. 이전에 제가 웹툰 속에 삽입된 오준석의 희 그리고 로우라는 음악을 추천했죠. 오늘의 명장면은 이 두 음악이 삽입된 20.5화와 21화에 있답니다. 두 화에 거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빨래한 듯 축축해진 옷소매 그리고 마카롱 마냥 퉁퉁 부은 두 눈에 가장 큰 주범이 되었던 화랍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치열한 구조 현장 속에서 윤현희 소방관이 어린아이의 형체를 발견하고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며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건물 속에 그대로 서 있다가 화상을 입고 동료에 의해 구조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는 팀장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그 현장 안에서 사망한 사람은 없냐고 말이죠. 팀장은 잘못 본 것이라며 대답하고 그렇게 그 일은 지나갑니다. 이후 그는 동료 소방관과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아 잘 살다가 후배 소방관을 살리고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게 저승에 도착한 그는 신을 만나게 되죠. 신은 그에게 말합니다. 미련이 있다면 뭐든 털어놔. 네 이야기라면 언제든지 들어주지. 그는 어떤 말을 꺼냈을까요? 이승에 놓고 온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들? 또는 평생 사람만 구하다 자신의 목숨은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신세한탄하기? 아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여 년 전 제가 화염 속에 놓고 온 그것이 사람이었나요? 물건이었나요? 신은 대답합니다. 물건이었어. 그 대답을 듣자마자 소방관은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해요.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평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사라집니다. 그가 사라지고 신 옆에는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과거 화재 현장에서 죽었던 어린아이였던 것이죠. 신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당한 다한 소방관에게 착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소방관을 원망하며 평생을 저승에서 기다렸지만 끝내 용서하고 말죠.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를 용서해. 이런 사람들이야. 저는 이 대사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소방관들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의 눈물이랄까요? 정말 제발 꼭 여러분들이 직접 음악과 함께 해당화를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비나 앤 드론즈의 마이 홈. 죽음에 관하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웹툰은 마치 양파 같은데요. 양파는 까도 까도 계속해서 새로운 면이 나오고 까는 내내 매운 향 때문에 눈물이 나죠. 이처럼 웹툰 죽음에 관하여도 까도 까도 계속해서 매력 포인트가 나오고 보는 내내 감동적인 스토리로 독자들을 울린답니다. 양파를 닮은 웹툰 죽음에 관하여 5점 만점 100점입니다. 재미와 더불어 의미 있는 웹툰을 찾고 있는 분들, 오늘 한번 꼭 보시길 적극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PD 김나연, 기술의 박서영, 저는 바른 웹툰 길잡이 강나연이었습니다. HUBS